그리스도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리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되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네. 그 영광을 보게 하시네. 예수의 영광, 그 이름을, 영생을 얻고 주의 자녀에게 하신 구원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날개 치며 십자가의 보혈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자유케 하네 성령의 능력 충만케 두 날개 치며 날아오르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유케 하네 성령의 능력 충만케 두 날개 치며 날아오르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유케 하네 성령의 능력 충만케 두 날개 치며 날아오르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듣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것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필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정신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영혼 예배 가운데 졸음을 몰아내어 주셔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다의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지친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광주 선교사님 1년간의 사역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전 안에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에서 사역 중이신 이정미 선교사님께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미 선교사님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호로 파송될 김병준 선교사님 1년간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만, 영국, 유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선교하는 우리 교회 아울리치가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울 아울리치를 통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랑을 베푸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써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영력과 체력과 많은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감사헌금 유주연 선생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훈련과 제자대학 2학기 졸업 예배까지 기쁨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윤광주 이영주 부부 드리셨고 권예원 자매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마음을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된 오후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또 예배한 우리 성인들 마음속에 주를 더 애틋히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조금 다른 형식으로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행복한 오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주님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깃털처럼 가볍고 새털처럼 가벼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